윤희와 고생이 절묘한 다가가주니 다가갈수록 그 진실이 보여 마주 함정인 속에 Stay forever in this moment 나를 삼킨 picture frame I'm stuck 아슬아이 빛이 퍼져 전부 삼켜도 모아